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탄생 105돌 경축 벨라루시 준비위원회가 18일 민스크에서 결성됐습니다. 준비위원회는 태양절에 점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출판 보도물들을 통하여 논리 선전하며 경축 모임을 비롯한 다채로운 정치문화 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했습니다.